같이 눈을 가려줘 널 볼 수 없게 미련한 가슴이 너만을 원해 너란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해 상처받는 일 아파도 좋아 멈출 수 없어 내 사랑은 너니까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게 멀어지지만 날 혼자 두지 마 점점 커져가 너 없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 너란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해 아파도 좋아 멈출 수 없어 내 사랑은 너니까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게 멀어지지 내 사랑은 너니까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게 멀어지지만 날 혼자 두지 마